Hey baby, 오늘도 멍하네. 기다리고 있지, 이런 맘을 아니. It's so unfair. 하고 싶은 말 있는 전화. So I'm gon' say, it's only you. Say you're my boo. 언젠간 I'm gonna say it's only you.